그대로 떠나지 마 내 앞에 서하지 마 가는 뒷모습을 보이지는 마 다시 네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 널 버리고 너는 날 미워해도 돼 잡아볼게 나 아파볼게 다 널 해 잡은 손 놓치지 않을게 널 울리고 떠나 널 미워해도 돼 돌려볼게 다 아파볼게 나 For you For you 생각에 가로막힌 채 대화조차 시간 낭비다 너의 마음이 난 밀어내 잠시만 나만 거운해 속에 남아 터내 또 내 바람만을 담아 보내 본래 자리 잡길 그게 나의 품에 안겨 다신 이렇게 널 놓치지 않을게 널 아프게 해도 날 미워해도 돼 돌려볼게 내 아파볼게 다 For you For you 조각나버린 내가 버려버린 기억 추억으로 남겨두기는 싫어 무릎 꿇고 빌어 길어 더 많은 끝에 정신이 나갔었나봐 엇나갔다 날 잡아줘 골 속에 잠긴 내게 귀를 줘 이대로 떠나지마 내 앞에 서나지마 가는 뒷모습을 보여